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고리타분한 제재 압박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8월 29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라는 자가 기자회견에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소중시험 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느니 더 많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느냐고 욕설하였다. 미국이 제재 압박을 그 무슨 만능 처방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도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현이다. 수십 년간에 걸치는 전대미문의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과 같은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은 것은 철두철미 자력자강의 정신을 일관하게 구현해온 데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관리라는 자의 입에서 아직까지도 비핵화 타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핵 위협과 전행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이 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행동과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할 때이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재 나발을 계속 불어대면서 경거망동한다면 그 후과는 더욱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